아름다움과 균형의 상징인 하얀색 궁전. 인도의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왕이 일찍 죽은 아내를 위해 지은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을 데려오고 재료를 가져오고 하루에 2만 명 이상의 백성이 노동력을 제공한, 그야말로 백성의 고열을 짜서 자그마치 22년간을 지은 궁전이 이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이 한창 지어지던 때 왕은 당시에 유명한 시인을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왕비를 찬미하는 시를 지어라. 타지마할에 시비를 세우리라. 하지만 시인은 거부했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왕과 왕비를 위해서는 시를 바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시인은 끌려가면서 그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왕처럼 당신에게 사랑의 증거로 궁전을 지어 바칠 수는 없어. 다만 불의를 거부하는 나의 의지를 당신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기억해 주어.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백성을 동원해 아내를 위한 궁전을 지은 한 남자의 사랑과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을 사랑의 증거로 보인 또 한 남자의 사랑. 글쎄요, 이 사랑의 정의라는 것, 사랑의 정체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빛과 오랜세 연화장을 띄우신 이수 씨, 서울 서초동의 김진호 씨, 대전 중구 대사동의 조윤정 씨, 부산 남구 남천동의 김민정 씨께 띄워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브 몽땅과 캔디스 버겐 그리고 애니지 살도가 출연한 파리의 정사의 테마였습니다. 참 그 애니 어쩌고 하는 이 배우는요, 발음을 잘못하면 아주 이상하기 때문에 참 고심했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 주소 아주 오랜만에 불러드릴게요. 우편번호가 150-608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프랑스 영화 이어서 띄워드리죠. 프랑스에서의 13일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하얀 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죠. 하얀 연인들의 테마입니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드세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 그들의 최신 앨범을 만나세요. Hologram.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기쁨 하나.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라.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빛.

뜨거운 것이 좋아 중에서 I wanna be loved by you 마릴린 몬로가 주연아 마릴린 몬로가 직접 불렀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제이크 레몬과 토니 커티스가 살인한 그 갱스터들이 살인과 뭐 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한 뒤에 그들에게 쫓기면서 시작되는 영화였는데요. 그 갱스터 영화라는 장르가 사실 헐리우드 영화 장르 중에 있죠. 범죄자나 범죄 집단이 등장하는 영화는 사실 그 전에 무성 영화 시대에도 있었지만 갱스터 영화가 하나의 독립된 장르가 되었던 시기는 20년대였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1920년에 연방정부에서 발효된 금주령입니다. 이 금주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술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미국 전역에 걸쳐서 주류의 제조, 유통을 불법화시킨 조치였어요. 저희 주변에도 살펴보면요. 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도 끔찍해하는 그런 애주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애주가는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술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서 비밀리에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조직망이 생겨났고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범죄 집단, 그러니까 갱스터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갱스터들이 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반 사람들은 범죄를 마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처럼 느끼게 됩니다. 좋아하는 술을 마시는 행위가 곧 불법이 되는 그 이상한 상황에서 갱스터들은 이제 무시무시한 범죄자들이 아니라 지금 마시고 있는 술처럼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할리우드는 일반인들이 조직 범죄 집단에 대해서 그 두려운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상야릇한 친밀감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눈치챕니다. 그래서 또 재빠르게 이 갱스터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요. 갱스터 영화의 발전을 가져온 또 다른 이유로는 유성 영화의 탄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 탄생한 유성 영화는 무성 영화를 물리치고 자리를 확보하게 될 때까지 가장 인상적인 소리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배우들의 목소리나 뭐 노래, 음악도 중요했지만 그 밖에 영화의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음향 효과, 아주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됐죠. 이런 음향 효과 중에서 마치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 생생한 총소리는 관객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게 됩니다. 때문에 총격전이 난무하는 갱스터 영화가 유성 영화 탄생과 함께 각광을 받게 됐던 거죠. I got to be public enemy number one. Running and hiding from every American lawman's gun. They used to laugh about dying, but deep inside them they knew the pretty soon they've been lying beneath the ground together, pushing up daisies to welcome the sun and the morning dew. Reliable information, a federal deputation laid a deadly ambush. When Barney and Clyde came walking in the sunshine, a half a dozen carbines would come up on them. Barney and Clyde lived a lot together. 경기도 이천군의 오영숙 씨, 경북의 수정이 잘 들으셨습니까? 보니 앤 클라이드, 조지 페미 부른 노래였는데요. 영화 보니 앤 클라이드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아, 보니 앤 클라이드의 발라드네요. 참, 이 1967년에 만들어진 보니 앤 클라이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제목으로. 근데 이 영화의 원조격인 영화가 한편 있습니다. 1949년에 조셉 루이스 감독이 연출한 Gone Crazy라는 영화인데요. 갱스터 영화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Gone Crazy.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37번째 영화입니다. 줄거리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랑 참 비슷한데요. 매력적인 여자가 순진한 남자를 꼬드깁니다. 그리고서는 전국을 떠돌면서 연쇄 강도를 저지르지요. 그리고 어느 범죄 영화나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곧 현상금이 붙고 있고 비극이 닥쳐옵니다. 이 영화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스타일도 뛰어났지만 특히 새롭고 박진감 넘치는 강도 장면이 높이 평가받고 있어요. 이렇게 갱스터 영화들은 범죄자들에게 이상이 아릇한 친밀감을 표시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은근히 영웅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마저도 일면 미화시키고 있는데요. 어쩌면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반감이 이런 데 서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 사회에 한번 살펴보면요.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 60년대에 꽃을 피운 진보 운동의 싹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954년 5월 17일 미국의 연방 법원은 학교가 흑인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55년 12월 4일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알라바마에서 흑인을 태우지 않거나 흑인에게 뒷자리에 앉도록 강요하는 버스 회사를 상대로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냉전 체제의 한파가 미국 전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유행됐던 말 가운데 메카시즘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박홍 총장의 잇따른 폭탄 선언으로 유행됐던 말이었는데요. 이 말은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아주 악명 높은 말이었습니다. 1950년 2월 22일 메카시 상원의원은 사회의 지도급 인사 가운데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 205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해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죠. 이런 메카시의 발표랑 함께 미국 사회는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빨갱이를 색출하는 마녀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마녀 사냥은 정치권에만 한정됐던 것이 아니라 헐리우드에도 몰아쳤죠. 헐리우드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가서 동료 영화인을 고발하는 영화인들과 또 차마 그렇게 비열한 행동은 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몸담았던 영화판을 떠나게 된 영화인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 매카시즘에 덫에 걸려서 결국은 미국을 떠나야 했던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어쨌든 마녀 사냥이 계속될수록 매카시 의원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백악관에까지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매카시 의원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텔레비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카시 상원의원의 연설을 직접 듣고 싶어 했던 미국 국민들은 어느 날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보게 됐는데요. 그들은 멋진 연설과 뛰어난 언변으로 단번에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적인 정치가를 기대하면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매카시 의원은 이런 시청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매카시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지금까지 그가 했던 말의 진실성까지 의심하게 됐던 거죠. 자, 어쨌든 이 매카시 의원은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대통령 자리까지 꿈꿨겠지만 결국은 국민들 마음에서 서서히 잊혀져간 그런 정치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매카시 선풍이 휘몰아친 헐리우드의 그 당시 풍경을 아주 재미있게 그린 영화가 있죠. 로버트 니로가 주연한 Guilty by Suspicion, 비공개의 삽입된 곡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부릅니다. I'm just the lucky so-and-so. As I walk down the street, seems everyone I meet gives me a friendly hello. I guess I'm just a lucky so-and-so. The birds in every tree are all so neighborly. They sing wherever I go. I guess I'm just so lucky so-and-so. If you should ask me the amount in my bank account, I'd have to confess that I'm slipping. But that don't worry me. Confidentially, I've got a dream, yeah, that's a pippin. And when the day is through, each night I hurry to a home where love waits, I know. Oh, man. I guess I'm just so lucky so and so. Just the lucky so-and-so. 영화 비공개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여객기 납치 사건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영화보다 정말 더 영화 같은 그런 얘기였는데 이 사건으로 알제리가 세계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알제리는 무려 130여 년간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1954년 11월 1일은 알제리의 민족주의자들이 프랑스에 반대하면서 테러리스트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55년 7월 17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디즈니랜드가 문을 열었고요. 같은 해인 9월 30일에 반항적인 청춘의 우상으로 추앙받으면서 인기 절정이었던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24살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탄생하던 해 그리고 제임스 딘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만들어진 영화는 막스오피스 감독의 롤라 몽땡입니다.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의 38번째 영화고요. 롤라 몽땡 19세기 유럽에서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 온갖 스캔들로 유럽 상류사회를 뒤흔든 장본인이었는데요.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지만 영화는 전기 영화의 틀을 과감히 뛰어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서커스의 구경거리로 전락한 늙은 여자 롤라 몽땡가 등장해서 자신이 겪었던 상류사회의 뒷얘기를 들려줍니다. 영화는 서커스에서 롤라 몽땡의 기억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카메라가 서커스의 공간을 공중에서 바닥까지 수직으로 오르내리면서 또 수평 트래킹으로 롤라 몽땡를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화는 뭐 롤라 몽땡가 들려준 에로틱한 이야기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는 춤추는 것 같은 아주 유려한 카메라의 테크닉으로 더 인상 깊은 이 테크닉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막스 오프레스 감독 하면은 영화사에 있어서 카메라 테크닉이 가장 뛰어났던 감독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는 상류사회의 스캔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화려의 극치까지 올라갔다가 몰락한 한 여성의 슬픈 그림자를 움직이는 카메라 속에 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연출 기량을 한껏 발휘해내고 있습니다. 글래머 여배우인 마르틴 캐롤이 이 롤라 몽땡 역을 맡고 있고요. 피터 유스티노프 그리고 오스카 베르너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막스 필스가 롤라 몽땡를 만들었던 1955년 바로 그 해에 미국에서는 엘리아 카잔 감독이 에덴의 동쪽을 만들었습니다. 자, 에덴의 동쪽의 테마를 뉴욕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죠. 충남 금산읍 중도 용리의 유미경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에덴의 동쪽의 테마를 뉴욕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는데요. 바로 1955년에 발표된 영화죠. 이 1955년은 유명한 소설들이 여러 편 발표된 해였어요. 블라디미르 나부코프의 경우는 롤리타를, 또 프랑스와즈 사강은 슬픔이여 안녕을 발표했는데요. 롤리타는 12살 소녀를 사랑하는 중년 남자 이야기, 또 슬픔이여 안녕은 아버지의 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춘기 소녀의 이상 심리를 묘사한 내용이어서 각각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두 편의 소설은 멜로드라마를 새롭게 만들어냈는데요. 1956년 너글라스 서크 감독의 바람 위에 쓰여지다의 경우는 멜로드라마 영화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제가 Written on the Wind인데요. 사실 너글라스 서크는 지금까지도 멜로드라마 장르를 가장 잘 찍는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라이너 베르너 파스벤더 감독은 평생 동안 너글라스 서크의 영화 같은 멜로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너글라스 서크 감독의 Written on the Wind,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39번째 작품입니다. 영화 바람결에 쓰여지다, Written on the Wind의 주인공은 텍사스의 석유왕인 로버트 스탁인데요. 그는 비서인 로렌 바쿨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죠. 그런데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스탁은 아이가 혹시 다른 남자 아이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영화는 아내를 집요하게 계속 의심하는 로버트 스탁과 그를 부추기는 누이 동생 도로시 말론, 그리고 남편에게 의심받으면서 괴로워하는 아내, 또 아내의 정부라고 지목된 남자 로커드슨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또 눈물을 뛰어난 화면 구성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글라스 서크 감독은 거기에서 미국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흔들리는 가치를 날카롭게 집어내고 있죠. 정말 파스벤더 감독이 그의 영화를 보고 충분히 감탄할 만하다 싶게 말이죠. 자, Written on the Wind 중에서 주제가 Written on the Wind 띄워드립니다. Four Aces의 노래예요.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39번째 작품 더글라스 서크 감독의 Written on the Wind의 주제가 Four Aces가 부른 Written on the Wind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메카시의 가장 큰 적수는 텔레비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텔레비전은 한편으로는 또 영화의 가장 큰 적수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는 본격적으로 텔레비전 시대가 시작되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1952년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1년 내내 네트워크가 적용된 해였습니다. 이 텔레비전 시대와 함께 영화 관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영화는 관객을 텔레비전에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게 됐죠. 그래서 영화가 텔레비전에 대항해서 만들어낸 여러 개발품 가운데 3D 입체 영화와 시네라마, 시네마스코프, 비스타비전 같은 와이드 스크린 등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주로 이 스크린의 입체 효과나 확대를 통해서 텔레비전의 작은 화면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시각적인 자극을 주려는 전략이었죠. 자, 그리고 이런 와이드 스크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스펙타클한 장면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헐리우드의 가장 중요한 영화 장르의 하나인 서부극이 와이드 스크린 영화에 또 가장 적합한 장르로 떠올랐습니다. 1956년에 만들어진 존 포드 감독의 서처스, 수색자들의 경우는 이 비스타 비전의 와이드 스크린과 테크니컬러 필름으로 완성된 서부 영화의 걸작입니다. 영화는 모뉴멘트 밸리의 광활한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데요. 조카 딸을 유기한 인디언 무리를 추적하는 총잡이 에단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서부 영화는 그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누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특징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선은 백인이고 악은 인디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석이죠. 그런데 서부 영화를 대표하는 이 존 포드 감독의 추적자들, 수색자들에서 좀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에단, 존 웨인이 복수를 다짐하면서 조카를 찾아 헤매는 가운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디언과 백인 중에 누가 옳고 또 누가 잘못된 것인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영화를 가리켜서 존 포드 감독 그 스스로가 자신의 장르에 대해서 수정하고 반성하는 작품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서부 영화의 방향 전환은 아서 펜 감독의 Little Big Man 같은 그 60년대 수정주의 서부 영화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해줬죠. 자, 영화 수색자들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존 포드 감독의 수색자들 서추스의 테마였습니다.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오늘 세 편의 영화 소개해드렸죠. 37번째 영화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949년작인 Gone Crazy 조셉 루이스 감독의 영화 그리고 38번째로 막스 오필스의 1955년작 롤라 몽떼 소개해드렸고요. 더글라스 서크 감독이 만든 56년도 영화 Written on the Wind 바람결에 쓰여쓰다가 39번째 영화였습니다. 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의 임주원 씨, 숙희 씨와 지금 듣고 계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 2동의 김지은 씨께도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엘비라 마디간, 이 나비가 언뜻 생각이 나는 영화죠. 엘비라 마디간의 테마로 쓰여진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안단테를 스윙글 싱어즈의 아카펠라로 들어보죠. 서울 구로구 계봉 3동의 김광영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2동의 조장은 양, 그리고 부산 동래구 연산 9동의 이정림 씨, 강동구 둔촌 2동의 박승혁 씨, 전북 군산 평화동의 애청자 일권 학생이 오랜만에 받은 편지도 아주 반가웠고요. 자, 어떠셨어요? 편안한 기분이 되셨습니까? 스윙걸 싱어스가 불러준 엘브라 마디건의 테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안단테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할리우드 영화 음악 시즌은요, 경남 거창군의 신훈정 씨께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임정은 양과 아주 예쁜 카드를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인천 북구 화정일동의 박다미 양, 그리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이필립 씨. 이름이 참 독특해요. 근데 이필립이라고 서명도 하셨네요. 자, 마지막 곡은요. 경기도 안산 원곡동의 임훈 씨의 신청곡인데요. 영호남 지역의 그 가뭄이 생각납니다. 이 곡 신청곡을 받아보니까요. The Crow, Brandon Lee의 유작 중에서 Jane Siberry가 부른 It Can Rain All the Tim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And a windlow breaks in, and a